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요.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것, 그 모든 것 언제라도 당신을 떠날 줄.